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은 조용히 눈 감고 그대 모습 그리며 가만히 정다운 그림자에 속삭여 굿나잇 굿나잇 등불을 큽니다 그대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은 창가에 기대어 그대 이름 부르며 가만히 살며시 키스하며 속삭여 굿나잇 굿나잇 생각에